실례지만 내게 뭐가 묻은 거니 네 눈빛에 내가 헷갈리잖니 마마무 마마무 거기 미스터 M&M 쳐다만 보지 말고 좀 더 다가와봐 지금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? There is a boy, hello Mr. M&M 리더 체크 린난 애정결핍이야 마마무 마마무 거기 미스터 M&M 질러보지 마 말고 저 질러봐 Now 신세상 여러분 Let's get on with the show Darling it's you 꼭 숨은 머리카락 보일 날 캔디를 문 듯한 달콤한 말투 향의 탈을 쓰는 꼬리 치는 듯 마마무 마마무 거기 미스터 M&M보 내 손 떨지 말고 나를 가져봐 oh, 신사숙 여러분 Let's get on with the show Darling it's you 숨은 머리카락 보일러 Alright, you know who it is You 무슨 말해봐 Mr. MMO 왜 삐딱하게 구는 건데 마치 베레모 사랑해 안 보지 말고 빨리 와요 내게도 사랑은 진지하는 거야 불러봐요 세레모 마마무 거기 Mr. MMO 아마도 남아구 딴 여자 있는 것 같다고 Now 신사숙 여러분 Let's get on with the show 아니 라이브를 안 하는데 너네 왜 라이브 안 해? 노래가 나오는 노래 맞춰서 노래를 해야지 내가 뭘 가르쳐주지 너네 나 표정 보러 온 거 아닌데 다시 할게요 네 네.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흥이 나게 해야 되는데 너네들끼리 시선 교차도 별로 안 하고 땅만 보고 다 너무 예뻐 보였으면 좋겠지 너 튀고 너도 튀고 아, 난 도훈이 오빠가 했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대했는데 슬라야 백성수 연기 되게 잘하지? 지금 아니잖아 더 해야지 얘들아 왜 하는데 나 이거 진짜 어 맞았어 아 언니 너무 잘해서 나 진짜 깜짝이야 진짜 일어나봐 어떡해 얘들 울어 언니 울어 알아? 울어 알아? 얼마나 무서웠을 거야 내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진짜 이제 기쁘게 딱 한 번만 드릴게 진짜 너무 잘한다 어? 라이브로 불러요? 하지 마, 못 쉬어. 이런 데서 라이브 하면 못 쉬니까 라이브 하지 마. 신사숙 여러분, Let's get on with the show. Darling, it's you. 괜찮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.